주름살의 언어를 나의 언어에서 버리게 하라. 나와 나의 언어들을 자석처럼 몸을 붙이게 하라. 저는요, 조정권 시인의 산정묘지에 나오는 이 십귀절을 오늘 하루 계속 외우고 다녔어요. 왜냐고요? 정은임 아줌마께라는 한 애청자의 엽서를 오늘 받았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나요? 여하튼 주름진 언어를 버리고 오늘부터 살아있는 생생한 20대 제 나이에 맞는 말로 여러분과 만날 것 다시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곡 영화 더티 댄싱 중에서 골랐습니다. Be My Baby. 로네츠가 부른 Be My Baby, 영화 더티 댄싱 중에서 삽입된 곡 아무거나 띄워달라는 서울 성동구 성수기가 이상희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FM영화음악에서 한 해를 결산하는 베스트 10을 연말에 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서 영화 베스트 10, 그리고 영화음악 베스트 10, 스타 베스트 10 이렇게 세 분야에 걸쳐서 선정할 생각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엽서를 집계해서 방송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요, 올해 보신 영화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영화 3편, 영화음악도 3곡, 그리고 스타는 남녀 불문하고 아무 사람이나 3명 이렇게 엽서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2월 15일까지 그 엽서를 받아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쁜 선물 준비되어 있어요. 100% 섬유질이라 모발 손상이 전혀 없고요. 말아만지면 아주 깜짝 같아요. 그동안 해외로도 많이 수출됐다던데. 미용소품 전문 상표 텀크러. 일본 가네보 벨다지와 기술 제휴로 만들었습니다. 이젠 미용 잡화도 전문화 시대 텀크러. 3부 산업 대리 전문의 56-0778. 사춘기는 벅찬 그리움. 립스틱, 하이힐, 매니큐어.

그 여인을 쫓아다니면서 겪는 어떤 환상적인 얘기들을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우리가 봤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작곡자인 톰 하딘이 직접 불렀던 곡이었죠. Hang on to a dream. 오늘은 프랑스와즈 알디의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마리안의 허상 중에서 Hang on to a dream, 프랑스와 잘디의 노래였습니다. FM 영화음악 매주 이 시간에는요, 영화의 표현 영역을 넓혀준 여러 기술상의 발전, 그러니까 카메라 기법이라든지 특수효과, 그리고 조명, 연기, 미술 등 모든 부문에 걸쳐서 표현 방법의 혁신을 가져다준 제작 기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사체를 자유자재로 따라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 부착장치, 스테디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것과 함께 발전된 영상 표현 방법, 롱테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화를 보실 때 내용과 함께 이런 촬영 기법들 살펴보시면 그 영화를 조금은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개봉되었었죠? 중국 영화 현우의 인생, 인생에 대한 관조와 예술의 아름다움이 배어있던 작품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장면 기억나세요? 아랫마을 사람과 윗마을 사람들이 싸우던 장면이요. 카메라는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그 두 집단이 만나고 싸우는 장면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도 관객은 배우들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별로 지루한 감을 느끼지 못하죠. 이렇게 카메라는 처음 얼마 동안은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이런 장면을 롱테이크라고 부릅니다. 다른 커트로 편집되지 않고 한 장면을 오랫동안 보여주는 것이죠. 영화 현우의 인생 중에서 성자의 노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겠습니다. 是个人啊。 什么时候人啊学会了个人啊，什么时候人啊人啊人啊人啊。人愁坏，人愁死，人伤心，人哭了，人怒了，人怒了，人怒了。再大个人啊，人啊， 영화 현희의 인생 중에서 성자의 노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보통 극영화의 상영시간은 2시간 정도죠. 그리고 영화 한 편의 커트수는 700개에서 1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 커트의 길이는 5초에서 15초 사이입니다. 롱테이크는 영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보통의 것보다 지속시간이 긴 커트를 말합니다. 하지만 커트가 평균 길이보다 길다고 해서 무조건 롱테이크라고 하진 않죠. 지속시간도 길고 또 복합적인 하나의 커트가 곧 한 씬 혹은 한 시퀀스를 이룰 때 우린 그 커트를 롱테이크라고 합니다. 좀 어려우세요?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프랑스 영화를 새롭게 바꿔놨던 움직임이었죠. 누벨바그 영화의 기수였던 고다르 감독은 자신의 작품에서 다양한 롱테이크 기법을 선보입니다. 영화 주말, 위켄드는 주말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브루즈와 부부들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부는 여행 도중에 교통체증에 걸려버리죠.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걷습니다. 고다르는 여기서 이 부부들의 움직임과 얘기들을 10분에 걸린 롱테이크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는 부부와 평행선으로 카메라는 한 번도 커트되어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두 인물만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롱테이크는 영화사에 남을 만한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영화 좋은 친구들, 굿펠라스 중에서 레일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에릭 클랩튼의 노래 레일라를 영화 속에서는 계속 피아노로 연주했었죠. 영화 굿펠라스에서 레일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스테디캠 카메라가 개발되면서 롱테이크는 점점 더 빛을 발합니다. 복잡한 장치 없이 카메라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롱테이크 촬영 기법의 하나인 핸드헬드 카메라, 즉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직접 찍는 기법이 훨씬 더 세련되게 발전한 것이죠. 영화 좋은 친구들에서 우린 그런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었던 헨리 힐과 그 주변 얘기를 통해서 갱들의 우정과 동지애, 그리고 사랑, 가족의 문제까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었죠. 이 영화에서 헨리 힐 역의 레이 리오타가 자주 드나들던 카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곳에 들른 레이는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레이의 독백을 듣습니다. 그 레이의 소리에 맞춰서 카메라는 그들을 한 명 한 명씩 차례로 보여주지요. 그리고 관객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카메라와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그들을 뒤쫓아라도 하는 기분이 들지요. 현대로 들어설면서 롱테이크는 그 스타일을 조금 바꿉니다. 이제 한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커트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다른 커트들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법은 그 롱테이크 장면에 나타나는 배우의 어떤 행동에 관객들의 시선을 더욱 집중하게 만들고요. 또 롱테이크 사이에 삽입된 다른 커트의 내용까지도 강조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우선 음악부터 듣겠습니다. Thank you.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데브라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이 영화가 중반부로 넘어갈 쯤에 이런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 로버트 드니로와 제임스 우즈 모두 어린 시절 때죠. 그 함께 쏘다니던 패거리의 막내가 쫓아다니던 한 조숙한 소녀에게 케이크를 선물하러 가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던 막내는 케이크 위에 크림을 조금 맛봅니다. 처음엔 거기서 멈추려고 했죠. 하지만 맛있는 음식에 굶주린 그는 그만 선물하려던 케이크를 자신이 다 먹어버리죠. 이 장면은 막내의 행동 중간중간에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커트로 삽입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롱테이크로 촬영된 커트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관객은 그 아이의 행동 뒤에 숨은 갱집단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롱테이크는 관객이 능동적으로 영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기도 하죠. 이처럼 롱테이크는 커트 길이가 짧고 빠르게 편집된 화면과는 달리 배우들의 조그마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관객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죠. 그래서 관객은 지금 화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혼자만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영화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롱테이크의 장점은 영화 속의 시간과 공간을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우리들이 그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이죠. 어려우셨겠지만 롱테이크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그치고요.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카카이송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정은임의 FM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속에 다시 듣고 싶은 대사를 통해서 영화와 영어를 함께 얘기해보는 스크린 잉글리시 시간. 오늘도 동시통역사이신 곽영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미리 말씀해 주셨죠? 네. 오늘은 에덴의 동쪽 그 영화 갖고 같이 얘기해 보기로요. 네. 예. 근데 예상외로 이 영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보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아마 이게 TV에서만 주로 해서 그런가 봐요. 저 네. 같은 경우는 이걸 4번 봤거든요. 그러셨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이 영화를 봤어요. 네. 참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 제임스 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멋있었죠. 바나나. 그렇죠? 이 영화에서 데뷔를 했었죠, 제임스 딘이. 그렇습니다. 엘리아 카잔 감독이 여기서 픽업을 해가지고 네. 제임스 딘은 이 영화에서 처음 썼는데요. 네. 이 에덴의 동쪽은 스타인백의 그 소설을 각색해가지고 한 영화라고 하죠. 그렇죠. 존 스타인백의 소설 동명, 네.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런데 무대는 이제 1910년대 캘리포니아의 조그만 소도시가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존 스타인백이 이 소설을 만든 글을 쓰는 것은 성경에서 소재를 따왔죠. 예. 아담의 아들 카인과 아벨.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하느님이 유독 그 아벨을 총애합니다. 그러자 이제 카인이 질투를 느낀 나머지 그 아벨을 살해해서 매장하는 것이 이제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하느님이 다 알죠. 네. 그리고 그 카인의 제사를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서 카인에게 묻습니다. Where is Abel, your brother? 그러자 그 카인이 한 말이 Am I brother's keeper라고 그러거든요. Am I brother's keeper? 네, 잠시 후 이제 그 장면에서 두 번째 장면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내 동생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해서 이제 유래가 된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 영화는 195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1956년도. 네. 예.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서 이 제임스 딘이라는 사람이 신화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새로운 마론 브란도다 그랬다고 그래요. 새로운 마론 브란도라고요? 네. 뉴 브란도가 오. 탄생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난 사람들이 뉴 브란도가 아니다. 리얼 딘. 리얼 딘. 네. 이것은 새로운 진짜? 마론 브란도가 아니라 제임스 딘의 세계를 열었다. 제임스 딘 그러면 뭐 배우, 반항아, 단 세 편의 영화로 30년 이상 팬들의 내리 속에 앞으로도 영원히 남아있을 사람인데 이 영화가 가진 소재가 바로 이 주인공 제임스 딘은 칼로 나옵니다. 네. 그 형이 에런. 아론, 그죠? 네. 성경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형이 동생을 동생 총애를 받는 동생을 좀 못 살게 구는. 여기서는 오히려 동생이 형을 질투하는 역이죠.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유독 그 형만 사랑하고. 동생이 이제 그 형에 대한 질투심.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그 시대적인 상황 56년도면은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되고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도 이제 한 10년째. 많은 젊은이들이 그 소외감을 느끼는 그 소외된 세대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그 소외된 세대가 주인공 이 제임스 딘을 통해서 어떤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 같은 걸 한번 찾아보려는. 실제 네. 막 반항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예. 그 영화를 통해서 저런 반항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 그 위로를 삼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오늘은 어떤 장면 준비해 오셨나요? 자, 이 첫 번째 장면은 그 이 동생이 형의 애인. 네. 네. 형의 애인 이름이 아마 에이브로? 네. 줄리 헤리스가 줄리 헤리스죠. 보셨었죠? 형의 애인을 좋아하죠. 예. 그래서 다소 우스꽝스러운 장면이긴 하지만 형과 그 형의 애인이 데이트하는 장면도 막 가서 방에도 놓고 숨어서 구경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리석게도 보이는 그러나 그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들이 그렇습니다. 있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그 형을 돕는 형의 궁지에 빠지자 다른 사람 형을 돕는다는 것이 그만 그 형의 오해를 삽니다. 그래서 형이 다른 동네 사람들과 다툴 때 들어가서 이제 그 뜯어 말리는 과정에서 그 형의 여자친구에게 좀 가까워지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대화도 하고 그때 그 여자친구가 그 제임스 딘의 옷을 갖고 있어요. 그러자 형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너 건방지게 말이야. Where did you get his coat? 먼저 자기 여자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코트는 어디서 났느냐? 당황하죠. 왜냐하면은 자기 애인의 동생의 옷을 갖고 있게 되니까. 그건 사실은 제임스 딘의 옷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형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리고는 이제 그때 제임스 딘이 나타납니다. Are you alright? 이 형님이 화가 났어요. 건방지게 동생이라는 녀석이 이제 그 마음속은 그랬겠죠. 감히 형의 여자친구를 넘보다니 슬라깅 뭐 꼬드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제임슨이 하는 말이 형 무슨 말이야? 난 형을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I'm trying to help you. 그 말이 나옵니다. 예, I'm trying to help you. 네, 예. 재밌는 것은요, trying to 같은 것은 이제 영화 속에서는 try나 try 빨리 말하면 예. 이제 try나 이러거든요. 예. 우리도 이제 구어체 속에서는 그래서 중간에 그런 말이 나오죠. I tryna help you. 아, 뭐, I wanna나 마찬가지로 tryna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요. 네. 예. I tryna help you. 예. 이런 말이 반복되거든요. 예. 그래서 형이 건방지게 You wanna show off to my girlfriend? 형 애인 앞에서 너 잘난 척 하려고 그래? 그러자 의아하게도 마치 그 성경에서 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장면을 연상하는 살해는 아니지만은 형을 늘씬하게 두들겨 팹니다. 있을 수 없죠, 사실은. 어떤 이 장면 속에서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젊은이들의 반항 같은 것이죠. 어떻게 감히 형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형이 너 내 애인한테 응? 꼬드기고 너 죽은 덕거리냐 그럴 때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형을 I try to help you, try to help you 이러면서 형을 구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볼까요? Where were you? Where did you get his coat? You all right? You had to start slugging, didn't you? What were you doing, showing off for her? Huh? You had to start slugging. I was trying to help you, Ann. Well, I don't need your help! I was trying to help you, Ann. If you want to slug people, do it for yourself and not for me. Right. And don't lie to me about trying to... And I'm trying to help you! I'm giving... Take me, Aaron. You finished? Ah, I'm a... Stop it! Don't! Don't! Don't do that. Don't. Bradley, don't do that. 처음부터 이 동생이 형을 두들겨 팬 것은 아니고요. 예. 형이 동생의 자존심을 짓밟는 계속 아버지로부터 형만 사랑을 받고 형만 대접을 받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자기는 구박받은 데 대한 그 동생의 열등의식을 아주 부추기는 그런 말을 하죠. You wanna try and help me? Do it for yourself. 네 꼴이나 잘해. 네 앞가림이나 해 임마. 뭘 네. 그러자 이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을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 장면은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어떤 그 세대에 소외된 사람들이 네. 어떤 칼을 통해서 다 이렇게 비참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제임스 딘 칼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죠. 저기서. 잠시 후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요. 아주 유명한 의도적으로 존 슈타인백도 이 문구를 넣었고요. Am I brother's keeper? 한 말이 나옵니다. 아, 성경에 나왔던 그 기절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예. Am I brother's keeper? Am I brother's keeper? 네, 우리 영화음악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말은 꼭 하나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지난번 클린턴이 당선자가 됐죠. 예. 이 사람이 아주 그 페로 후보, 부시 대통령, 그리고 자신 이렇게 해서 TV 토론할 때 아주 애용한 말입니다. 특히 유럽에 지금 15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예. 아, 부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뺄 수가 없다. 유럽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아, 우리가 세계 슈퍼파워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니까 클린턴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데 무슨 슈퍼파워냐. 아. 10만 명이면 충분하다. 5만 명은 당장 철수하겠다. 두 사람의 정책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그때 클린턴이 한 얘기 We are not a brother's keeper anymore. 아, 이때 그 그렇습니다. brother이라는 것은 유럽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언제까지나 남의 뒤치다꺼리만 할 수 없지 않느냐. 예.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끼리도 쓸 수 있죠. 예. 나랑 관련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도와달라거나 이러면은 Am I brother's keeper? 날 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내 일도 지금 다 못해갖고 내 코가 뭐 속전에 빠졌는데. 이런 표현은 참 간단하면서도요. 네. 이 표현을 만약에 쓴다면 그 이 사람은 그 성경에 나온 그 귀절도 이해하고 있는 셈. 그리고 네. 또 에덴의 동쪽 이 영화를 통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절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예. 더구나 이제 서양 사람들은 거의 그 기독교 사상에 친숙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개 주일학교를 뭐 90% 이상 다니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카인과 아벨의 얘기는 거의 뭐 배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느님이 카인에게 동생이 어딨냐고 그랬을 때 Am I brother's keeper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에덴의 동쪽에서 동생 형을 두들겨 팬 뒤 장면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궁금하죠. 예. 형이 어디 갔는지 그리고 왜 둘이 싸우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네를 타고 있어요. 처연대스럽게 어떻게 감히 형의 애인을 좋아하다가 형한테 발각이 되자 형을... 제임스 딘이 아주 쓸쓸하게 그네를 타는 장면 네, 두들겨 패고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집에 와가지고는 그냥 아무도 없었다는 듯이 예. 정말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네를 타고 있죠.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Where is your brother? Where is Aaron? 그러자 Aaron, no. I'm a brother's keeper.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내가 뭐 형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은 꼭 그런 걸 물어봐요. 몰라요, 나. 아주 무책임한. 그러자 아버지는 다 알고 있거든요. 너 왜 싸웠니? Where did you quarrel? Why did you fight? 그러자 제임스 딘 얘기를 합니다. 나 집 떠나겠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The mom left you because you didn't love her. 아버님이 어머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릴 때 우리를 놔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은 이유는 나하고 어머니하고 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칼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소외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자신이 어머니의 캐릭터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난 것도 아버지는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특히 거기서 Where's Aaron? Aaron 어디 있니? 예. 그러니까 Am I brother's keeper? Am I brother's keeper? 날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그 말, 아주 유명한 말 기억하시면서 들으시죠. 예, 한번 들어볼까요? Where's Aaron? I don't know. Not my brother's keeper. Where did you go? Where were I? What did you quarrel about? You? You're angry about the money. No, I'm not angry. I like it. I think it's great. I'm going to go away. I'm going to take that money with me. I think I'll start me a little business. Just like my mother did. What do you know about your mother? I know where she is. I know what she is. And I know why she left you. Couldn't stand it. You didn't really love her any more than you do me. Because your goodness, your rightness, you never gave either one of us an inch, ever, for what you thought was right. You kept on 결국은 아버님이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떠났고 네. 또 아버님이 날 어릴 때부터 방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항아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어떤 사랑의 굶주린, 정말 아주 그 사랑의 배가 고픈 한 젊은이의 표상, 제임스 딘. 네, 그것을 네. 그 시대적인 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네. 칼이라는 인물로 표현을 했죠, 제임스 딘이. 이 영화로 55년 칸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을 받기도 했던 엘리아 카산 감독. 그는 제임스 딘을 픽업을 해서 그 이후에 청춘 스타로 크게 부상시켰죠. 네, 예. 굿다이 영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또 일찍 세상을 네, 떠나니까 요절했죠. 말이죠. 요절했죠. 24살의 네. 젊은 나이로 요절했는데요. 네, 오늘 영화사에 길이 남는 명영화. 에덴의 동쪽 곽영일 씨가 재미있는 대사와 함께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는 혹시 또 무슨 영화? 네.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예. 마피아의 얘기들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80년대 미국 비평가들이 뽑은 영화 중에서 세 번째로 순위를 차지한 그런 네. 명영화입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곽영일 씨.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에덴의 동쪽 테마 뮤직 오토 율겐스의 아코디언 연주로 듣겠습니다. 알데네 동쪽의 테마, 오늘은 오토 율겐스의 아코디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호사동의 최영애 씨, 또 엽서를 장미 그림으로 아주 예쁘게 장식해 주신 경북 의성읍 장미아파트의 신선희 씨, 대구 대덕구 상서동 김은주 씨, 그리고 서울 구로구 중앙하이츠의 강병용 씨네요. 강병용 씨. 이런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병용 씨는 11월 17일이 사랑하는 친구 영준이의 생일이라고 하셨는데요.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청취자의 입장일 때는 이렇게 엽서를 다 소개하지 않으면 제가 보낸 것도 아니면서도 그 방송하시는 분에게 좀 화가 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요. 예전에 방송하시던 분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있습니다. 그 엽서랑 편지는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 엽서들을 제가 조그만 노트에 다 적어두거든요. 그 주소랑 성함이랑 그리고 신청곡들 잘 생각해놨다가요. 다음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에릭 크립톤이 MTV에 나와서 어쿠스틱 기타 치면서 공연한 실황은 그 실황이 Unplugged라는 앨범으로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영화 러쉬에 삽입된 Tears in Heaven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don't